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전투기를 타고 남조선 상공을 돌아친 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2일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남조선 주둔 미-70군 소속 F-16 전투기를 타고 남조선 상공을 돌아치는 망동을 부렸다고 한다. 정신나간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불망나니 짓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외교관이라는 자가 직군에도 어울리지 않게 전투기를 타고 돌아친 사실은 미국 외교관들이란 모두가 철저한 전쟁 사완꾼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으로 된다. 미국의 날로 노골화되는 대조선 적대시 책동과 핵위협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 작성과 실행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전투기를 타고 돌아친 것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언론들도 미국 대사가 전투기를 타고 남조선 상공을 돌아친 것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망동이 미국이 핵잠수함들과 B-52H 전략폭격기 편대 등 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연이어 들이민데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대비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것이다. 오는 8월에 진행될 침략적인 얼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앞둔 시점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례 없는 행위를 감행하려 한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의적 핵대응 조치들을 보다 강도 높게 취해 나갈 것이다.